yo, what the fuck? Molotov cocktail, let go. 내가 무너질 것 같지, 난 무너지지 않아. 이 밤에 말뚝 박지, 무너지진 않아. I go home, 쏴내서 휩쓸리지 않아. 이 개맨판 노를 바꿔버릴 4번 달자 지켜봐. 내가 어디까지 달릴지. 무너질 것 같은 마라토너 가비시. 내 걸음 말아 정리해놓은 내고 마일리지. 이제 연차로 바꿀 시간, 나의 위치. 깡수주간지로 내가 안 좋아하잖아. 절대 안 뒤져, 관두지 않아. 너는 rest in peace, 모두 잔을 달아. 나는 고깃집에 알바생처럼 반을 갈아. 모두 발라버려, 가시 같은 존재. 내 마이크폰에 손 대기 전에 손 대기 바스코 왠지 역주행해 들어보면 유행해 한번 났다 하면 대형 세고 Let's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one for the money two for the show three for the pussy and a four for the hoes Molotov cocktail kick in the dough four for the nothing nigga everybody say yo파신의 인사도 내가 원조 신당도 날 바닥에다 묻어도 살아 숨쉬어 김장도 넌 이 세계의 왕 포로로 너는 국도로 나는 고속도로로 하이패스는 바로 넥셀 위에 빛의 속도로 갈라나와 초보법 이해가 가 내가 사이 반응하는 심정 치과의사 건든 너의 신경 아가리를 보아지를 못해 실없는 새끼도 젠더처럼 질없는 새끼도 족밥일 때 무시하던 위트가리들 너 파괴 될 거야 내 세 번째 다리를 오늘보다 밝은 내 내일 모레 달라지는데 우쉐보레 4, 3, 2, 1 내 꿈인 대로 살아가는 간지 누가 뭐라 해도 상관안해질라 시방새들 신경 끄고 살은 이미 yeah. 내 중지는 바로 Come on, You y'all. fuck the fucking fuck I'm back I'm back 1 for the money 2 for the show 3 for the pussy and a 4 for the hoes Molotov cocktail kick in the dough 4 for the nothing nigga Everybody say yo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 shit, do that